춤추나 추나 추나 춤추나 쉼표 없이 달린 인생 한 템포 쉬어가자 앞만 보고 살아온 우리 인생 청춘의 사선을 넘어 인생의 정답을 찾아간다 사랑이 정답이지 추나 청춘아 추나 추나 청춘아 쉼표 없이 달린 인생 한 템포 쉬어가자 청춘아 추나 추나 청춘아 쉼표 없이 달린 인생 한 템포 쉬어가자 앞만 보고 살아온 우리 인생 청춘의 사선을 넘어 인생의 정답을 찾아간다 사랑이 정답이지 추나 청춘아 추나 추나 청춘아 쉼표 없이 달린 인생 한 템포 쉬어가자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내 삶의 전부가 되는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은 외롭지 않았다 추나 추나 청춘아 추나 추나 청춘아